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Today is 2016. January the 28th is Thur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부를 얻은 자수성가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를 물려받은 상속자형 말이죠. Oh, some very interesting research. Evidently, self-made billionaires are bigger philanthropists than those who inherit their wealth. Aha. The self-made wealthy plan to donate much of their wealth.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상속을 받은 부자들보다 자수성가인 사람들이 사회에 기부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Well, they say that one of the reasons could be that self-made people want their children to grow up to be self-reliant.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돈보다는 자립심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해서라고 하겠죠. Self-reliant. 아, 바로 being self-reliant is a good trait, right? Sure, my kids are self-reliant, and I didn't even have to give them $1 billion. 그러니까요. 알아서 벌고, 또 노년에, our retirement plan. Yes. 노후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요, 예, 오늘 첫 곡은요, 저희 JJ Brothers의 theme song. 예, 바로 주제곡이 되겠습니다. 예, We Know We're Crazy. Crazy by Gnarls Barkley. 네, 감사합니다. Yeah, Gnarls Barkley. That's his song, Crazy. 네, Crazy가 들어가는 이런 노래가 몇 곡이나 되는지 궁금하지만 전부 다 저희의 theme song. 자, 손편지 사연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here. Oh, it appears we have a letter from GMPR 박건우. 네, 아니 손편지를 이렇게 그 뭐랄까요? Big envelope. 예, 네, 정말 커다란 소포 봉투에다가 담아주셨고요. 자, 아주 글자도 되게 예쁘게 또박또박 잘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굿모닝 팝스를 듣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박건우입니다. 이러면서요. 자, 올해 1월 1일부터 GMPO가 됐어요. 저에게 GMP를 알려주신 엄마 사랑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꼭 들을게요. 하셨어요. 영어로도 우리 잔쌤한테 메시지를 써주셨는데. John Valentine teacher, you did good morning pops for a long time, so you look very handsome. Oh, very tired. Yeah, very tired. And when do you get up? Well, the truth is, I try not to sleep. 그러니까요. But sometimes I hang upside down from the ceiling in my room. And then about 4:30 in the morning, I start to move again. Are you a bat? Yes, Batman. 아니 뭐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yeah. 예 그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아침에 보통 yeah. 안 주무신다고 하니까요. About 4:30. 예, 그러니까요. 한 4시 반쯤 일어나시긴 하는데요. 어쨌든 his secret is really simple. He doesn't sleep. Okay, he's the vampire and the Batman at the same time. Batman. 네, 멋지세요. 사연 보내주신 박건우 가족. 뒤에 사진도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내주셨는데 yeah.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Handsome young gentleman.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다 적은 거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또 보내주셨어요. 아주 멋지세요. Thank you very, very much. 자,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예, 열심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when you become 할아버지, we can play 바둑 together. 아, 바둑. 아, 기원에 가서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박건우 가족,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편지 보내고 싶은 분들 받는 주소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EFM Good Morning Pops 앞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아니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 굿모닝 팝스 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Find this tab, please. In the menu, look for it. It says Join GMP now. 네, whatever stories or comments you have, it doesn't matter. So just put them up and we'll be waiting for that. Absolutely. 네. 자, 오늘의 GMP 예습 시간이죠. We're gonna find out what's in store for you.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studio. Ladies and gentlemen,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안녕하세요. 제이민과 함께하는 look ahead time. GMP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오늘의 주요 표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From the top. You're thinking it's a bluff. 넌 그게 허풍이라고 생각하지. You're thinking it's a bluff. He could picture the scene. 그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He could picture the scene.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요즘엔 몸매 가꾸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지금부터는 상상 그 이상을 들려주시는 멋진 JJ쌤들의 입담 속으로 푹 빠져보세요. Fill in dunk, Jaemin. Good expressions coming up around the corner. Welcome back again to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믿고 보는 영화 인기 시리즈 바로 Mission Impossible의 다섯 번째 이야기죠.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자,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Well, today our movie episode is right here on pages 180, 181. 네, 181페이지 보면 잘생긴 톰 크루즈가 보입니다. Yeah, and again, his character is Ethan Hunt, and he's trying to make a plan that really involves several different points. Maybe to him, one of the biggest ones, he's got to save Benji. 맞습니다. 벤지를 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Prime Minister, 총리를 납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 부분 우리말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영어는 최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 다음에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쉽구나. 라고 하셔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도전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So, that means definitely you want to give it a try first, right? Here we go. Ethan이 암호가 풀린 디스크를 부숴버리죠. 신디켓의 수장 레인에게 디스크에 담겨있던 계좌 번호를 다 외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폭탄 장치가 심어진 조끼를 입고 있는 벤지를 풀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안 그러면 같이 터져서 죽으니까 그러면 돈도 날아가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요. 돈은 얼마나 되는지 과연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을지 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톰 크루즈의 입장이라면 스파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런 또 모험을 해서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도전합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dips. I memorized it. All 2.4 billion in numbered accounts. If that vest goes off, you get nothing. Without this money, you're nothing. Without me, you're nothing. Right now you're thinking it's bluff. I'd never let my friends die. 네. 자, 좋습니다. What did you catch? Well, I do know that they're sitting at a table at an outdoor cafe kind of place. And Ilsa's there, and Ethan is there, and Benji's there. But Benji has a bomb on his body. 맞습니다. 폭탄을 지금 몸에 조끼로 as a vest. 그죠? Yeah, and of course he has a special contact lens in his eye with a camera so the bad guy can see everything. And they're communicating by microphone as well. That's what they're talking about. 맞습니다. That's why the voice is a little strange. 예, 그래서 우선은 무슨 단어가 들렸나요? Well, something about billion, 2.4 billion. 예, 금액이 나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24억 달러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Oh, 깜깜. Yeah. And he's also mentioning nothing, nothing, nothing. Give me some chum change. Yeah, one piece of gum. 자, 그 다음에 뭐가 터지다는 뜻의 go off라는 단어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nothing, nothing, nothing, 존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bluff란 단어 이거 많이 쓰잖아요. Oh, yeah, that's part of our key expression today, the word bluff.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허풍, 예, 그렇죠?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자, 그럼 맨 마지막에 friends die 이런 표현도 들렸고요. 요거 우리말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예, 긴장감 살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슨이 얘기하죠. 난 24억 달러가 들어있는 계좌번호를 다 외웠어. 만일 이 조끼가 폭발하면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해. 이 돈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넌 그게 허풍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절대 내 친구들을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고. 오, 여러분 결연한 의지가 보이나요? 바깥에서 굉장히 지금 쑥스러워하고 계세요. 오, 제발 저기 no more acting! 더 이상 연기 그만! 근데 계속 할 거예요. 같이 따라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장면 연상되니까 도전합니다. Let's get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I memorized it. All 2.4 billion in numbered accounts. If that vest goes off, you get nothing. Without this money, you're nothing. Without me, you're nothing. Right now, you're thinking it's bluff. I'd never let my friends die. 네. 자, 하나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보세요. 난 24억 달러가 들어있는 계좌 번호를 다 외웠어. 외우다는 뭐예요? Ooh, think about? No, remember? Mm-hmm. Ah, how about this? Memorize. 얼마나 쉬워요. 물론 remember란 단어 써도 되지만 그거는 기억을 하는 거고 외우는 건 일부러 노력을 들어서 with your effort, right? Mm. 그러니까 you try to remember it, that means memorize. Sure. If you memorize something, then maybe you can remember it. 맞습니다. 그래서 다 외웠다. I memorized it. 네, 그런데 얼마 거기든 돈이 얼마예요? 전부 얼마예요? All 2.4 billion. 예. 네, 빌리언이 10억이란 뜻이니까 1 빌리언이 이미 10억이잖아요. 2.4니까 24억 달러란 말이에요. 와우. 1억 달러가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4억 달러니까 결국엔 2조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I memorized it. All 2.4 billion. 그러네.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계좌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In numbered accounts. A-C-C-O-U-N-T. Account가 계좌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numbered니까 숫자가 매겨진이란 뜻이에요. Mm-hmm. I memorized it. All 2.4 billion in numbered accounts. 네. 그래서 만약에 벤즈가 입고 있는 조끼가 폭발하면, 물론 폭발하다는 단어는 뭐예요? explode. 그 단어 쓰셔도 돼요. 그런데 구어체에서 뭐가 더 많이 쓰이냐면 가서 픽 하고 분리돼서 다 터진다. go off 많이 쓰이죠. Yeah, it's interesting. We use that same expression for bombs and for rockets and for even your alarm clock. 네, 그러니까 my alarm clock didn't go off this morning. 아침에 자명종이 안 울렸어. 이럴 때도 go off 써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 Oh, yeah, even if someone is suddenly very angry, they will go off too. 맞습니다. Well, he says, if that vest goes off, 네, VST가 조끼고요. 터지면 you get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다음에 이 돈이 없으면 말이야. 없으면 without. 예, 네, 그러면 이 돈 without this money.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Without this money, you are nothing. 맞아요. 테러를 저지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악당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거를 지금 bargaining chip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Mm-hmm. 자, 그래서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Without me, you are nothing. 네, 3단계잖아요. 3단계 그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If that vest goes off, you get nothing. Number one. Without this money, you are nothing. Number two. Without me, you are nothing. Number three. 3단계 딱 끝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벤지를 풀어주라고. 그래서 지금 말이야. Right now. 네. 또 생각하고 있겠지. You are thinking. 아, 이게 바로 허풍이라고. I am lying. 다른 말로 하면 I am bluffing. Yeah, it's a bluff. 예, 그래서 명사로 그냥 it's a bluff. B-L-U-F-F라고 쓰시면 돼요. Yeah, right now you're thinking it's a bluff. 난 절대 내 친구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I would never.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뭐뭐 하도록 냅두다가 뭐예요? Let.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누구를 냅두는데 뭐뭐 하도록. 아, 뒤에 동작이 나오는구나. I'd never let. My friends die. 네. 여기서 벤지가 한 명이지만 일반적인 습관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많이 쓰잖아요. I will never. 그렇죠. I would never. 그래서 will 쓰셔도 되고 I would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Mm-hmm. I'd never let my friends die. 여기서는 I'd니까 I would의 줄임말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책 덮고 과연 예, 톰 크루즈의 대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도전해봅니다. It's your practice time. 잭 덮은 거 맞죠? 자, 하나, 둘, 셋. 네, 잭 덮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난 24억 달러가 들어있는 계좌번호를 다 외웠어. 힌트는 뭐예요? Memorize하고 뒤에 numbered account. I memorized it. All 2.4 billion in numbered accounts. 그렇죠. 하나가 아니니까 accounts의 S까지 들렸고요. 그 조끼가 폭발하면 넌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폭발하다 go off 하고요. 뒤에 nothing. If that vest goes off, you get nothing.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진짜 조끼가 폭발하면 벤지도 죽고 다 죽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다 사라지니까 you will get nothing 이런 얘기고요. 이 돈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Without 하고요. 역시 또 한 번 nothing. Without this money, you are nothing. 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Me. Without me, you are nothing. 네, 지금 말이야 내가 이러는 게 허풍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a bluff. Right now, you're thinking it's a bluff. 하지만 난 절대 친구들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Never, 그다음에 let 사람 동작. I'd never let my friends die. 진짜 이런 말을 할 때 글자만 외우지 말고 정말 가슴이 찡하게 울리도록 친구는 절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감정을 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I memorized it. All 2.4 billion in numbered accounts. If that vest goes off, you get nothing. Without this money, you're nothing. Without me, you're nothing. Right now, you're thinking it's bluff. I'd never let my friends die. 와, 비장합니다. I never let my friends die. He's a very loyal friend. 맞습니다. 친구라면 이 정도 챙겨줘야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You are thinking it is a bluff. 세 번 확인. You're thinking it's bluff. You're thinking it's bluff. You're thinking it's bluff. 네, 그러니까 직접 앞에 레인이 없으니까 전화상 들리는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You're thinking it's a bluff. You are thinking it's a bluff. 그래서 B-L-U-F-F 앞에 어를 쓴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You're probably thinking I'm bluffing. Mm-hmm. 이런 식으로 동사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You're thinking it's a bluff. 오케이, 먼저 저 한 샘 마시고요. 여러분 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오케이, 먼저. You're thinking it's a bluff. Your turn. Okay, everybody. If you're thinking I'm bluffing, no. You're absolutely on the wrong track. It's not a bluff at all right? You're thinking it's a bluff. One more time. You're thinking it's a bluff. One last time. You're thinking it's a bluff. No, it's not a bluff at all. 세 번 더 확인. You're thinking it's bluff. You're thinking it's bluff. You're thinking it's bluff.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너 지금 허풍 떠는 거지? 이거 영어로 뭐로 할까요? 허풍을 떨다. 뭐 이런 떨다란 단어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거 허풍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Remember this word bluff, B-L-U-F-F. You're thinking it's a bluff.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보다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지금 내가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K-I-D-D-I-N-G. Oh, kidding. Yeah. You think I'm kidding. Yeah, you think I'm kidding. You think I'm lying. You think I'm bluffing. You think I'm kidding? 예, 사실은 너 그만 안 믿는다는 거잖아 나를 지금. Trust me. Oh, you don't trust me.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Right. 좋습니다. 자, 자신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Do you think I'm bluffing? No, not at all. Experience and you will realize what I mean. Right? Here we go. I memorized it. All 2.4 billion in numbered accounts. If that vest goes off, you get nothing. Without this money, you're nothing. Without me, you're nothing. Right now, you're thinking it's bluff. You're thinking it's bluff. You're thinking it's bluff. I'd never let my friends die.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일 이어질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점점 더 we're running to the end of the movie, right? Yeah, this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movie is almost finished with, don't forget, next month a brand new movie, Ant-Man. 네, 개미 남자, 개미인간. Kind of a superhero.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책도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들 함께 예,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노래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Yeah, it's Walk the Moon with Shut Up and Dance.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Cambridge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어 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TAPS 관리위원회에서 TAPS Speaking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잉글리쉬 GMPP요. Happy Morning Tune Time. Pops English. 자, 오늘부터 이틀간 함께할 노래는요, Foreigner의 바로 Jukebox Hero입니다. Yeah, Foreigner, what a great band. They were formed back in 1976. They are a pretty good hard rock band. 맞습니다. 자, Jukebox Hero는 이들이 1981년에 발표한 곡이에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John Sammy, he recommended this song to you. Yeah, and I was thinking, when was the last time you may have seen a jukebox? Oh. It's been so long. Now, I know of only two that I've seen here in Korea. Mm. But we know what they are. Mm. Those are big machines that have records inside, and you put your coins in, and then you choose what song you want to hear, and it plays the song for you. 맞습니다. 저도 이거 기억이 한국에서는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한 옛날 바에서 한 두 번 정도 본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전 넣으면 이게 쫙 해가지고 막 틀고 그러잖아요, 그죠? Well, a jukebox hero then is just someone who's big in the music world and people look up to him. 맞습니다. 당연히 jukebox에 들어갈 정도면 유명한 popular band or singer, I guess. Sure. 그러니까요. 자, 어떤 내용일지 먼저 느낌부터 잡아보겠습니다. On what page? Well, we can look at the lyrics for today. Right here, page 182. 182페이지 들려주세요. Standing in the rain with his head hung low. Hey, Jake, have you seen the movie The Lion King? Oh, yeah. We know it's about the circle of life, mm-hmm. where a baby is born and grows up. Yeah. Well, this song's all about the circle of life for a musician. 아, 인생의 순환에 대해서 yeah.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예, 그렇군요. 노래군요. Sure. You know, there's a young guy, he can listen to music and he wants to play the guitar also. Mm. And this is where the story picks up today. 아, 가겠습니다. Okay. Imagine now, standing in the rain. 네, 빗속에 서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ING가 등장하면 누가 서 있는 거지? 궁금할 때쯤에 그 다음 어감에 바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Yeah, this is this young guy standing in the rain with his head hung low. 나왔잖아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어요. His head. 그의 머리를 갖다가 hung low니까 예, 낮게 숙인 채니까 아 고개를 떨구고 빗속에 서 있는 거죠. Yeah, why? Well, couldn't get a ticket. 아, 표를 구할 수 없었어요. It was a sold out show. 다른 말로 하면은 it was a sold out. 다 팔린 쇼니까 매진된 공연이었죠. Heard the roar of the crowd. R-O-A-R은 Katy Perry의 그 roar 이렇게 할 때 이게 roar죠, roar. Lion's roar. Sure. 네. Yeah, and I remember he's standing outside, not inside. 그러니까요. He can hear all the happy people, but he has no ticket. Heard the roar of the crowd. 네, 관객들의 환호성이 들렸고요. Yeah, he could picture the scene. 픽처가 동사일 수 뭐겠어요? 그림처럼 만드는 거죠.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could imagine the scene. 그래서 yeah. 광경이 눈앞에 선했어요. He could picture the scene. Which happens to be today's key expression. Right, one more time. He could picture the scene.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Standing in the rain. His head hung low, couldn't get a ticket, it was a sold out show. Heard the roar of the crowd, he could picture the scene, put his head to the wall. 네, 멋집니다. 초창기에 Foreigner가 영국인 3명, 미국인 3명으로 구성된 6인조 그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멤버 구성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하죠. Yeah, now the band Foreigner was formed by the guitarist Mick Jones. Aha. And in fact, he's the only one who's been keeping that position in the band. Aha. 이 밴드는 1977년 첫 번째 앨범을 발표했는데 당시 신인 그룹으로서는 드물게 400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Yeah, now as the members of the band Foreigner, they changed and they came and they went. Each time they delivered their own various styles and they created different styles of music. 맞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가사 나셨으니까 Jukebox Hero 노래 부르기 전에 Let's go over it with John's voice. Standing in the rain with his head hung low. Couldn't get a ticket. It was a sold out show. Heard the roar of the crowd. He could picture the scene. 네, 좋습니다. It was a 개성. His voice is escalating. Yeah. Tense too.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이제 또 뭐가 나오겠죠. 이제. Drama. 좋습니다. 자, 여섯 줄인데 세 줄, 세 줄 묶어서 Let's sing together. Standing in the rain with his head hung low. Couldn't get a ticket. 여러분. Standing in the rain. His head hung low. Couldn't get a ticket. It was a sold out show. Heard the roar of the crowd. He could picture the scene. 여러분. It was a sold out show. Heard the roar of the crowd. He could picture the scene. 네.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줄 몰랐던 거지, 바깥에서. Oh, Jake, I think you need some long hair and spandex pants. You could do this.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 Spandex pants. Yeah. 이걸 입고 그다음에 흔들면서 headbanging. Absolutely. 네, 좋습니다. Again, the key expression today. Wow, he could picture the scene. 좋습니다. 자,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with the natives. Again, the band is Foreigner. The song is Jukebox Hero. Touching GMP 대학교의 여신 근숙이. 양손에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면서 연못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힘들어 돈 벌기 무지 힘들다 그지만 정말 힘을 내야지 Hello, 근숙. What's all this stuff for? 안녕하세요, 선실령님. 저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인형 눈 붙이기랑 마늘 깎이랑 봉투 접기요. 부탁받은 인형이랑 마늘 그리고 봉투 수거해서 집에 가져가는 길이에요. Oh, that's too much. 뭐 될 수 있는 한 뭐든지 다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많이 모아야 하거든요. Why? Has something happened?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요즘에는요, 몸매 가꾸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No, are you planning to have plastic surgery? You should make money for surgery. 아유, 산신령님, 마이너스 1억 5천 만점 아니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빨리 아르바이트해서 돈 왕창 모을 거예요. Oh, well, I wonder if that could help. 제 손이 빠른 걸로 유명한 거 모르셨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이렇게 수다 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얼른 가보시라고요. 저도 갈게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 꽁트 속에 나왔죠? 요즘에는 몸매 가꾸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위에 보면.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돈이 든다 뭐예요? Costs. 네, C-O-S-T인데 그것은 돈이 든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it 붙이면. It costs. 그 다음에 조금 아니고 money. It costs a lot. 네, 이 a lot은 도움이 됩니다. many를 써야 될지 much를 써야 될지 모르면 양쪽 다 쓰이는 a lot을 쓰시면 돼요. Yes, of course, we're talking about a lot of money. Mm-hmm. It costs a lot to. 뭐 하는 데가 to고요. 그다음에 몸매를 유지하다가 뭐예요? To be in shape. 다른 말로 하면은? To stay in shape. 맞습니다. To stay in shape죠. S-H-A-P-E. 그다음에 요즘. These days. Let's put them together. 요즘에는 몸매 가꾼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좋습니다.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지금부터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덟 번 연습할 텐데. On what page? Our practice sentences today are in our GMP books on page 184.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들어도 좀처럼 실력이 느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간단합니다. 오늘만 한번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흰 종이로 영어 부분을 가려보세요. 그리고 우리말 부분만 딱 보시면 요즘에는 몸매 가꾸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면 이거를 답을 금방 듣지 말고 최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초라도 해보면 진짜 딱딱 연결이 돼요. 비용이 많이 들다. 어, cost 쓰면 되고. 몸매를 가꾸다. 어, 그럼 유지하는 거니까 stay in shape. 안 보여. 아이, 보세요. 근데 어, 예. Move it down. Okay, roll it down.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네. Number two, 한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So to be a politician. It costs a lot to be a politician in Korea. 네, 이게 정치인들의 그 권력을 좀 줄이고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시스템을. 그러면 정말 헌신하면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다들 권력을 누리려고 하니까 누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부정이 생기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예. 세 번째,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To raise a family. It costs a lot to raise a family. 네 번째,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그래서 to move from house to house. It costs a lot to move from house to house. 네, number five, 새로운 패션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돈이 많이 들죠, 물론. 그래서 follow new fashion trends. It costs a lot to follow new fashion trends. T-R-E-N-D,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S 붙어서 trends. It costs a lot to follow new fashion trends. Number six, 기술을 따라잡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기술은 뭐예요? 당연히 technology죠. It costs a lot to keep up with technology. 그렇죠. 뭐 새 휴대폰 나오면 또 모바일 폰 또 사야 되고 이러니까. 일곱 번째. 적극적으로 사교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어려울 것 같지만 소셜 라이프, 어떤 소셜 라이프야? Active social life. It costs a lot to live an active social life. 네, 그래서 a social life인데 active가 있으니까 an active social life죠. Yes, it costs a lot to live an active social life. 마지막 8번. 새롭게 부엌을 단장한 데는 돈이 많이 들지. 그래서요, newly outfit이에요. Outfit a kitchen. In this sentence, outfit is used as a verb. It costs a lot to newly outfit a kitchen. 네, 그래서 outfit이 원래 외출복이란 뜻이 있지만 네, 여기서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옷이란 뜻 말고 새롭게 그렇게 갖추도록 하는 거. Yeah, to install all the equipment. 맞습니다. 1번, 5번, 방금 한 8번. Wrap, w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It costs a lot to 동사 동작 It costs a lot to 동작 동작 The first one, give it a go. 몸매 가꾸다, stay in shape.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One more time.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Next one, number five, follow new fashion trends. It costs a lot to follow new fashion trends. It costs a lot to follow new fashion trends. Next one, last one, 부엌 단장하자, newly outfit. It costs a lot to newly outfit a kitchen. Kitchen. It costs a lot to newly outfit a kitchen.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Ooh. We've got three photos. Bingo. Join us on page 185. At the top of the page, it looks like some people are exercising. 네, 요즘에 몸매를 가꾸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니까 영어로 도전. My gym fees went up.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My gym fees went up.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헬스클럽 회비가 올랐어. My gym fees went up. 딩동댕에서 짐이 G-Y-M이에요. J-I-M은 사람 이름이고요. Yeah, this is short for gymnasium, but 네. we know it as a health club. Uh-huh. My gym fees went up. 네,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 It costs a lot 네. to stay in shape these days. 딩동댕 됐죠? Yeah, you know, in the old days, you just cut wood and milk the cows, but these days it's different. 예, 장작 패고 그다음에 뭐 우유 짜면 됐는데 요즘에 yeah. 운동해야 되니까. Oh,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좋습니다.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it appears two people are very happy to be in the clothing store. 네, 새로운 패션 흐름을 따라가는데 돈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영어로 도전. Shopping is keeping me broke. It costs a lot to follow new fashion trends. Shopping is keeping me broke. It costs a lot to follow new fashion trends. 쇼핑 때문에 계속 돈이 없어. Shopping is keeping me broke. 그렇죠. Broke가 무일푼의 penniless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새로운 패션 흐름을 따라가는데 돈이 많이 들지. Oh yeah. It costs a lot to follow new fashion trends. 네. 그런데 요즘에 뭐 스파 브랜드도 많으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옷을 사는 거 그런 곳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시면 엄청나게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Jake. I think I'm bringing sexy back.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시게요. Your birthday suit. Oh, maybe. 자, 그 다음에 the last photo. Well,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shows someone in their kitchen. 네, 좋습니다. 새로운 그런 기기들이 이제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부엌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도전. I need new appliances. It costs a lot to newly outfit a kitchen. I need new appliances. It costs a lot to newly outfit a kitchen. 네, 새로운 기기들이 필요해. I need new appliances. 그렇죠, 보기에서 쓰는 것들. 그죠? 했더니 새롭게 단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Ooh, it costs a lot to newly outfit a kitchen. 좋습니다. 자, 딩동댕.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표현. John's Magical Recap. 그렇죠. Everyone wants to be healthy, but it's expensive. In fact,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But now I want you to use your imagination because I've developed a new exercise technique. Now picture the scene. Uh-huh. What you do is you lie down on your back, mm-hmm. you close your eyes, uh-huh. and you begin to snore. Uh-huh. And yes, doing this will help you to develop your body to be very, very strong and powerful. Now, I know, you're thinking it's a bluff, but if you do this for 20 years, you will see it's working. Oh, okay, gaining more weight and then still snoring. Oh, that's part of it, that's part of it. Hey! 네, 돌발 팝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굿모닝 팝스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고 거기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남겨주세요.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that actually means not telling the truth. Now, I know we mentioned the word bluff, but another expression that means no, not being honest. 맞습니다. K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 굿모닝 팝스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죠. 노티스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Ooh, a tune from Aretha Franklin. This is R-E-S-P-E-C-T. Respect.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당신, 내가 지금 허풍이라고 이걸 생각하는 거지. You're thinking it's a bluff. 네, 자, 세 번 확인. You're thinking it's bluff. You're thinking it's bluff. You think it's bluff. You think it's a bluff, okay? You think I'm bluffing. 같은 얘기입니다. You're thinking it's a bluff. 네. 자, 그 다음에 팝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He could picture the scene. 네, 좋습니다. Picture the whole part with this singer. The band is Foreigner. Standing in the rain with his head hung low. Kiss English 기억나세요? 아, 요즘에 몸매 갖고 있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네, 뭔가 비용이 많이 들다 할 때는 it costs a lot. Yes, it costs a lot. 네, 좋습니다. It costs a lot to stay in shape these days. Mm-hmm. 1월 28일 목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Oh. We're running out of time. Yes, that was a good expression, Jake, because the name of the song is Time is Running Out. The band is Muse. 네, 이 곡 들으시면서 네, 음악의 신 Muse가 찾아오는 그런 영감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멋진 John Valentine, Sam. And Egan tells 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